지 않는 사람아, 이 시간은 너를 위하여 기다리는 것인데,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,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하노라. 약속했던 시간을 거국에 두고 만나지도 못한 채 헛갈린 순간 속에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, 나는 기다림에 지쳤어 이제 그만 가노라. 약속했던 시간을 허공에 두고 만나지도 못한 채 헛갈린 순간 속에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, 나는 기다림에 지쳤어 이제 그만 가노라, 이제 그만 가노라.